좀비, 왜 이렇게 얼굴이 해색해 보여? 어? 도대체 방법이 뭐야? 어? 나도 가르쳐줘. 아닌데. 뭐야? 저 주말에 섬에 놀러 갔다가 갇혀가지고요. 오늘도 못 올 뻔했잖아요. 그래? 잠깐만, 잠깐만. 섬? 너 혹시 그 섬에서 말이야. 무슨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안 들었니? 하나님의 음성? 어, 하늘에 뭐 음성이 오빠.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요한이 밧모섬에 갇혔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지. 너 족집게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면 성경을 좀 보라고. 성경. 성경에 여기 다 나와 있어. 종쳤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섬에 갇힌 사람이 있어서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웬 섬에? 갇혔어요. 섬에 갇혔어요. 파도가 너무 세서 그때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섬에 갇혔댔어요? 밧모섬? 모섬.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표정들이 아주 밝은데 복습 연습이 잘 된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김상훈 학생, 지난주 공부한 거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아, 뭐 했죠? 새 천사가 나옵니다. 옳지. 예.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천사는 일단은 뭐라고 얘기했더라. 가만히 보면은 백성의 형을 영원한 복음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로나 이렇게 외쳤고, 세 번째 천사는 하여튼 손과 이마에 펴 받으면 하여튼 니네들 끝장난다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 결론으로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옳지. 오, 퍼펙트 했어. 와, 와. 해가 오늘 동쪽에서 뜨겠는데? 이번 학기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한 거 같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겠어요. 진짜. 맞아요. 지난 시간 공부한 걸 굉장히 정확하게 요약을 했죠? 네. 자. 첫째는 뭐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이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상훈 학생, 대답한 김에 이것도 한번 맞아. 대답을 좀 하시죠.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무슨 의미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저는. 온 백성에게 전할, 이 시대의 종말점적인. 우주적인. 그렇지. 운명을. 우주적인 운명이 달린 그런 중요한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런 내용을 담을 때. 영원한 말. 이 영원하이라는 복음, 그렇지. 수식어가 붙는다. 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이다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조금 자세히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그렇지.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 번째는? 심판이 이제 이르렀다. 심판이 임박했다. 네. 오. 심판이 임박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들다 보니까 아직 우리 현실하고는 좀 너무나 먼 얘기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천사. 얘기를 들이다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떻게 그러는지 다 기억나요? 네. 네. 네. 근데 표정이 영 집중이 안 되는 표정이야 잘. 자, 여기 봐. 집중됐도다. 집중됐도다. 했군요. 무너졌도다라는 말을 과거 시제로 쓴 이유에 대해서 네.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네. 너 넌 죽었어. 넌 죽었어. 그것만 죽었어. 그거는 예를 든 거고, 예를 든 거고, 되어질 일에 대한 확증. 확증을 강조할 때, 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완료 시제를 썼다. 여기서 뭐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바벨론. 바벨론이 말하는, 갖고 있는 함의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문비 학생 한번 대답해봐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선두이 꽉도 있는데? 악. 예.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의 어떤 총체적 힘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자, 아, 이 정도 뭐 공부들 아주 열심히 이번 학기 아주 시험들 잘 보겠어요. 시험 치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말한 내용은 뭐예요? 손과 이마에 인내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마는 심판에 대한 경고면서 총 결론은 두 가지로 결론을 맺었었어요. 그죠? 믿음으로. 인내. 그다음에 인내로. 맞죠? 근데 믿음과 이 인내 싸움에 14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여전히 동행하고 계세요? 어린 양. 그분이 서 계세요. 네. 응? 용의 세력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 홀로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 오늘 선생님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네. 아. 예습이 너무 복습이 너무 잘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열어보세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0강,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13절, 한 절만 좀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체가. 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한 절이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죠. 예. 내용도 오늘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풀고 지나가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반장?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그거 뭐 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개념이? 네. 기록. 옳지. 오늘 계속 히트 치는데. 우와. 아니 근데 좀 그걸 대답한 이유나 좀 압시다. 왜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 느낌에 그 기록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왠지 기록일 것 같고요. 이제 절에서 이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느낌으로 난 또 뭐 대단히 뭐 통찰력 있게 뭘 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네. 뭔가 이제 그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런 말이 생긴 거 보면은 아, 있긴 있었어요 앞에. 아 그래요? 그런 있었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선생님께서 13절 한 절만 딱 보시고 이 부분이 이제 기록이라는 측면이라 보면 중요하니까 받아 적어. 우리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야 중요하니까 이거 꼭 받아 적어라. 이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얘기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럼 내가 되묻습니다. 네.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어차피 기록하고 지금 적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적고 있는데 적는 사람한테 기록하라고 또 얘기를 했냐 말이. 강조를 해야 되니까. 강조하니까. 네, 강조는 전부 통하는 게 그냥. 또 감이 오는 게 이, 네.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 기록하지만 기록하라는 뜻이지만 네. 그 시대 뭐 헬라어든가 히브리어로 뜻을 풀이해 본다고 치면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더 강조되는. 더 중요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나요? 뭐 강조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도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제 쭉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요. 그때는 어느 상황일까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중요한 상황. 네, 어떤 반전이나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이제 기록이 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록하라.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지금 이 글을 받아 적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록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써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또는 어떤 반전을 담고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다가도 그렇죠. 자, 내 말 잘 들어봐. 응? 쭉 말을 하다가. 아, 우리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밑줄 그어라. 그런 자, 여기 없는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 중요한 건 밑줄 그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한 수업 들었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다른 목사님인가요? 예. 아마 성경학당에서 공부할 때 기억을 여기서 헷갈린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의미 아닐까요? 밑줄 그어라. 중요하니까 밑줄 그어라. 뭐 맞습니다. 밑줄이라. 예. 자, 일단 그러면 들어갑시다. 자, 13절 잘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여기 내는 누굴 가리킬까요? 요한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자, 여기서 우선 죽음을 논하기 앞서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첫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죽은 자.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해석을 취하자면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 플러스 오태근 학생도 주 안에서 죽습니까? 주 밖에 죽습니까? 주 안에서 죽습니다. 모든 성도. 성도를 가리킨다고.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네. 자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0명이 넘는데 별별 질문이 메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와요. 질문이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죽음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꼭 끄집어내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의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 열매. 정령 죽으리라요? 네. 선악과와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어떤 분들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하고 같은 나무인 줄을 착각하는데 네, 그러신 분들 많아요. 다른 나무예요. 네. 중앙동산에다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맞죠? 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어 놓고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저런 나무는 저렇게 숲을 뒤에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 놓으시면은 아담과 하와도 좀 덜 유혹에 빠졌을 텐데 어디서든지 어떤 방향에서든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중앙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건을 거셨죠. 보지도 말라. 어디 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닌가? 먹지 말라 그랬죠. 어느 책을 읽은 거예요? 이단인가요? 우리 그 확인합시다. 이건 오늘 죽음의 문제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우리 정주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쭉 지나서 15절부터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유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 보시면 그냥 먹지 말라 그랬죠? 네. 만지지 말라 그랬죠. 아, 보지 말라. 보지 말라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그 논란이 되는 그리고 좀 혼돈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계시록을 공부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마치 이렇게 커플 같아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조금 창세기 부분을 건드리고 오늘 계시록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내용에 보면 창조기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조금 성경을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6일까지 창조 다 끝내놓고 안식일 다 지났는데 또 창조기사가 나와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얼핏 보면 창조기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경이 문서설, 성경의 문서설, 뭐, J문서, D문서, E문서 이래가지고 성경은 여러 자료가 있는데 어느 걸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짜짓게 해가지고 독자들에게 맡긴 거다. 그 이해를. 이렇게 문서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제가 이번 그 휴가 때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남아공 가서 월드컵 보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호주 들렀다가, 일본을 거쳐서 한 두 달 만에 예를 드는 거라 그랬어요. 아, 저는 진짜. 네. 와, 계속 갔다 왔다고. 저기 어떤 분은, 와,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라 그랬어요. 야, 송수학당 계속 찍으셨었구나. 그래, 이제 돌아왔다고 합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투어를 쭉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런데 남아공에 가보니까 거기에 마침 그때 월드컵이 시작이 돼가지고 온 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축구선수들이 거리를 다니는데 야, TV에서 보던 그 유명한 선수들을 그 남아공 거리에서 다 보니까 신기합디다. 제가 지금 여행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두 번 한 거죠. 네. 한 번은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남아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런데 남아공에 가보니까 사실은 두 번 얘기한 건데 이 두 번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하나의 얘기입니까?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죠. 바로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두 개가 나타나는 것은 초점과 강조점이 다른 차원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어떤 틀린 문서가 아니고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자, 선악과는 선생님이 지난 밤새 이 선악과 성분이 뭘까? 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해서 막 성분조사를 좀 했어요. 와. 칼로 다 잘라가지고 맛도 보고. 그런데 이건 좋구입니다. 저 선악과 나무는 나무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냥 나무예요. 평범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 나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열심을 가지고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티끌과 흙과 먼지에서 취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덧입혀졌을 때 존재 가치가 발생하는 피조물이에요. 그거를 각인시키고 아리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과 같은 라인을 그어놓은 거라고요. 이거 넘으면 안 된다. 이 계명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인간이 이 경계를 넘음으로써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설정해 놓으실 때 옵션이 하나 있었죠.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한 공의적 사건이에요. 이건 벌이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벌이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어긴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속에 이게 처음에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뱀이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그 죄를 아담에게 동참시켜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뱀만 보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 에덴 동산의 그 아픈 추억 때문에. 아니, 뭐 농담입니다. 또 진짜로 하나 들으면 안 돼요. 근데요, 선생님, 제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고 왜 생각하지 못했냐고. 네, 네, 그 얘기를 해줄게요. 네. 네. 그런 질문이 이제 이미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되게 좀 당황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도 당황할 게 없어요. 네, 당황할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길 봐요. 여길 봐요. 이 계명을 어긴 결과로 인간은 죽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의 자유를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요. 인간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거를 따먹을 줄 알고 모르고 이런 질문의 논리가 아니라 그 자율권을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준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서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런 속성 이전에 하나님의 그어놓은 계명을 어겨버림으로써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죽음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뭐예요? 생명나무를 설치해 놓으신 거죠. 한편. 자, 그래서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거기 어마어마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7절 우리 장은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하나님의 은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그런데 이 자비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도록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땅에는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는 시도를 해왔어요. 이게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직 뭐예요?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린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이제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보면 죽음이 뭐냐를 가장 웅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시체예요. 죽음의 결과가 뭐냐를 가장 운명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뚫어내고 우리는 생명나무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통 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죽음을 복되다고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왜 여기서 죽음이 복돼요? 왜 복되다고 했을까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그렇죠.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론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이 죽음은 하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통과하는 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이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정신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으로 이 사건에 동참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누가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로마서 6장은 이 기독교의 아주 정수를 담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네. 몇 절을 읽으시냐면 57절서부터. 네? 아, 죄송합니다. 6절서부터. 6절이요? 어,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거기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주문 학생이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네. 2000년 날 안 살았는데 아니요. 시제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개입된 하나의 과정이에요. 네. 이 시제를 걷어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2000년 전이 2000년 후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주원 학생이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 같이 죽은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요, 틀려요? 자꾸 저는 살아있죠. 자, 근데 그거 맞아 읽어보세요. 맞아 읽어보세요. 맞아 읽으시라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계속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제는 우리 정주은 학생이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찾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남기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서도 로마서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0절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이건 완전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혔어요, 우리는. 네. 자,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우리 정종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난 아직도 왜 연약하죠? 네, 지금 우리는 프로세스 가운데 있다. 과정 중에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그런 말 있죠. 네. 그 말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은 오태근 학생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 헬라 시제의 정확한 의미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군대 얘기 한번 했죠. 처음에 딱 입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58kg였어요. 몸무게가. 58kg면 진짜 뭐 키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다가 작은 키죠. 정직하게 얘기해서. 작은 키에다가 58kg니까 얼마나 얼마나 가랑잎 같았어요. 체격이. 근데 네오반 이제 딱 첫날 피복을 지급받았는데 이게 막 돌아가 옷이 월남 치마 마냥 네, 커가지고 그거 입고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피복계 가서 주임 상사님한테 이거 옷이 큰데요 그랬더니 이 아이 XX야 군대 가서 처음 들은 욕입니다. 이게 방송이라 제가 리얼하게 욕을 흉내 못 내는데 이 아이 XX야 맞추어 그러더라고. 맞추어. 응, 맞추어. 몸을 그러니까 옷에 맞추라. 몸을 옷에다가 맞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못 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옷 다시 들고 와서 그 헐렁한 옷을 입고 그때 군사 기본 훈련이 6주입니다. 6주를 훈련소에서 뛰는데 이게 퇴소할 때 보니까 옷이 얼추 맞더라고요. 이제 살이 붙고. 이렇게 하니까 옷이 그때 맞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거기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은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불렀다 그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른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옷에 너를 만들어 가겠다. 맞추겠다. 그러니까 그 의지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쪽에 의지를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준과 의지가 내 쪽에 있었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네. 다 실패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 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상훈 학생이나 정주원 학생이나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절대 이건 실패 못해요. 아니,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네. 자기는 실패할 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 실패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 십자가의 사건이 네. 그거를 보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는 우리 삶의 보증서예요. 네. 그 십자가 사건이 뭘 얘기하는가? 네? 우리를 향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죠. 네. 인간의 가장 큰 그 인류의 영원한 과제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 길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맹인, 소경 이런 표현을 옛날에 썼었죠.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계시록으로 가서 14장 13절 우리 저기 오태근 학생이 한번 그 후반절을 좀 읽어주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여기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혹시 그러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하다. 맞아. 그 말이 맞다. 맞아. 네.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이 그러하다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누구도 아멘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예. 성령님도 아멘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질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아멘을 하시는데 일반 성도들이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멘. 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멘. 왜 중요하냐면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아멘. 근데 어떤 이제 집회를 가보면 이 아멘을 너무 남발하거나 또 잘못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뭐 난 좀 지적인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걸 아주 불경스럽게 천박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자기가 아무리 지적이고 뭐 천하에 뭘 해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은 생활화돼야 돼요. 네.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본다 그 말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을 네. 아주 확실하게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수고를 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를 그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서 2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이요? 11장. 마태복음 11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복된 초대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28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인생에게 이 쉼은 참 소중한 시간이고 개념이고 필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게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휴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안식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을 복 주신다 그랬어요. 복주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형의 날인데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바람이 뭐냐면 안식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그 쉰다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구도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당시 정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이때는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도 성경을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법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예. 구전 이런 내력들을 통해서 많은 법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그걸 전부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뭐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네. 버튼 누르는 것도 수고라 그래서 안식일 날 쓰는 엘리베이터는 지가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해요. 네. 그렇게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짐이에요, 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에 꽉 눌려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네. 그런 유교 잔재와 섞이고 무속과 섞여서 그게 하나의 성경보다 위에가 있는 무거운 짐들이 한국교회 내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그럼 이제 쉬나 보다. 그랬더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완전히 덤탱이 쓰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짐을 내려놓고서 당신께서 또 지워주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래도 우리를 덤탱이 씌우려고 꼬드기는 본문이 없겠어요. 본문의 배경은 그렇지만 진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겠다. 그 참된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에요. 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신다는 약속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 율법주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성경에서 붉게 흐르는 그 선혈의 복음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인간들이 율법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자꾸 복음을 은혜를 자꾸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 작업을 우리 한국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갖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는 뭐예요? 개념이나 이데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믿습니까? 아멘. 자,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네. 14장 너희 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행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면 결국 그거 봐라,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죠. 마태복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 안 찾겠는데 기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반석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렇죠? 네. 예, 집을 지어요. 이 양쪽에다 집을 이제 지어 가는데 찬송가에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찬송이 있어요. 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집을 잘 짓자는 말이 아니라 집을 잘 짓는 그 근본적인 행위가 뭐냐면 기초를 어디에 두는 인생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짓는 싸움이 아니라 기초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가 따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어떤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태근의 인생이 모래 위에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끝난 싸움입니까? 안 끝난 싸움입니까? 끝났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또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냥 죽고 싶을 따름이에요. 왜? 네? 저는 제 자아는 죽고 제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고 싶어요. 그런 말 할 땐 좀 설명을 하고 해요.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안 하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시컨 성경 공부 가르쳐놨더니 죽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아가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아멘.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미 나귀, 2번 나귀 새끼, 3번 백마, 4번 노루 새끼.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땅에 임한 하늘, 김민우 목사님의 창세기 이야기, 류영모 목사님의 사사기 새롭게 보기, 청실홍실 제공 성서학당 타월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왜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 느낌에 그 기록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왠지 기록일 것 같고요. 이제 절에서 이제 2단이 나오고. 집을 잘 짓는 그 근본적인 행위가 뭐냐면 기초를 어디에 두는 인생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끝난 싸움입니까? 안 끝난 싸움입니까? 끝났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